착한 사람 참 예쁜 사람 그래도 널 사랑할 수 없어 안아줄 수가 없어 내가 아니어도 행복할 거야 이제 그만 돌아서